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조선인민군가. 들으실 노래는 근이 부디 자랑가. 주변 비변의 궁지에 흐리 흔히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군가의 발을 맞추자. 부르며 병사들 고리를 행진할 때 지나간 병사 시절 더욱 그립다. 군복은 벗었어도 마음은 병사 덕무요 발걸음 맞추자. 치를 말고 동무요 발걸음 맞추자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군가의 발을 맞추자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군가의 발을 맞추자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